좋은 날 바라봐 난 무관심은 사양해 모두 날 원하길 원해 그 중에 특히 내 맘을 여기서 쭉 넌 너 보고 있잖아 인사 중에 인사인 나를 좀 봐봐 언제 다 가까이 용기는 없지만 알아채 줄길 너를 향한 내 맘을